Striving hard, I'm top with the question mark. Pretty boy, no I'm not on the way to Lord. 보는 이 눈에 떠지 마치 Dracula. Never the same, 하얀 fame, 더 미쳐가. Was a pretty boy, but it's getting ugly. 머리 부셨듯이 헤매네 엉망의 소리. 어떤 고근함 대신 널 갖고 싶어졌지. 전세 암만 밤을 세워 아닌 멜라토닌. 눈에 써있는 내 빛발 비틀리는 꼬리. 걷는 무게 빛의 truth, 어제 이거 smiling. Watch me, watch me. 여분처럼 맘이 붉은 달이 뜬 내 밤 벗겨져 내 baby. Ice cream처럼 넌 drowning. 지쳐 왜 네 얼굴에 여전 darling. 넘치는 욕망 널 데려가지. 내 이성이 경계선 넘어가지. We be outside. 손이 넘어와. 아, 아, 아, 아, 아.